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로서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에 주님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이 씨앗이 우리의 믿음이 결부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밭의 농부로, 운동장의 경기선수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3분 복음 제시, 오늘은 그 짝길이 할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 설명했을 때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뭐라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절에 갑니다, 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그냥 그 사람들이 배척 안 하면, 배척 안 하면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세요. 그 사람들도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들어주다가 선생님 이러면서 오늘 선생님, 제가 이때까지 선생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아는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믿지 않는, 그냥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은 더 나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제일 머리가 아픈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불교도 이런 사람보다 더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딱 했을 때 그 사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눈에 초점이 풀렸는지 아니면 떨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 두 가지, 아까 그 명언 받으셨죠? 질문 두 가지. 자, 질문 두 가지를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답이 빨리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이거 두 가지 질문 해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세요. 이거는 불신자한테 물으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 네, 교회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선생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지요? 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들어갈 것은 확신합니까? 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닙니다 얘기했는데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면 약간 질문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지요? 라고, 확신 말고 믿으시지요? 라고 바꿔주면 그 사람이 예를 하든 아니요 하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요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다시 복음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오늘 외우셔야 되고요. 짝길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3분 복음 제시 어디서부터 하냐면 천국부터 해서, 예,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까지. 예, 그리고 질문지 하나 바꾸는 거예요. 예, 믿으시지요 라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게 왜 그러냐면 찔려서 그래요. 교회를,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예라고 못해요. 본인의 믿음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돌려서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바꿔주면 훨씬 보들, 왜냐면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더 큰 거거든요. 확신, 확신이란 단어가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고 확신하고 단어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했을 때 이 확신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오늘 그 짝길이 여러분 이거 외우고 짝길이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짝이 없는 사람은 짝을 일단 맞춘대. 네, 이거 외우고 계속 오늘 외우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 달달달 외워야지만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더라도 뒤통수에 대고라도 천국 여세가 가버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룡한 사기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네, 빨리빨리 지나가고 사람은 죄인이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관계 맺기가 안 된 사람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잘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뒤통수라도 좋으니까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영생은 선물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 있더라고. 지옥에 가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계 맺기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그걸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냐고. 당신은 뭐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말 당신이 죽었을 때 가는 곳 거기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영혼의 문제라는 자체를 들으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영혼의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다. 그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복음 제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달달달달 외우세요. 지금 짝길이 해주세요. 자,